유람철 교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창원 땅으로 저희들 보내신 지가 벌써 9년째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창원 생명교회를 거쳐간 많은 신명들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주님의 손을 놓지 않고 다시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이 창원 생명교회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씨신 우리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목사님을 보좌하는 사모님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잘 아는 청소년들 우리의 꽃이자 희망이자 앞으로 이 장래에 울며지고 나갈 우리 젊은 청소년들 주님 그들이 하고자 하는 계획과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통하여 매진하고 돌진할 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또한 우리 젊은 청소년들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그들이 처체 건강해야 자기들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없습니까? 할렐루야 예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지내는 그곳이 바로 주님의 복음자리가 되게 해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그곳에 바로 예배가 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고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떠난 오버간의 일장들도 지켜주시옵고 또 특히 필리핀에 가 있는 우리 양철수 부형님 가족 주님 그곳에서 주님을 더 한 번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돌아와서는 주님의 일에 매진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9월 3일 날 오게 되는 그 예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시옵고 무사히 도착하게 할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또 이 시간을 통하여 오 성령 목사님 주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안 되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주님 아픈 자도 누워있는 자도 들썩게 하여 주시는 주님 100%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곳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도 주님 말씀을 전하는 데에 하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오승룡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오순절 계단이 다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우리 오순절 계단이 회개하여 다시 변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오순절 계단의 많은 목회자님들 이번 경험으로 통하여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줄로 믿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함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저희가 2008년 8월 24일 날 우리 최은권 목사님 계실 때 같이 예배를 한번 드렸었고 2008년 8월 31일 날 이제 우리가 함께해서 그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예전에 찍었던 사진들이 좀 있는데요. 2008년 8월 그때 우리가 왔을 때 이제 바로 도계동 모습이었습니다. 뭐 빅세일 마트나 뭐 크게 시장은 변화가 없지요. 그 당시에 이제 모습 드렸고, 뭐 지금은 이제 위에 아케이드가 생기긴 했지만 뭐 가게 간판이나 거의 다 동일합니다. 2008년 8월 그 당시에 뭐 지금하고 거의 동일한 모습들입니다. 이쪽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시장통에 계신 분들, 그리고 이제 바라볼 때의 모습들. 그때는 패밀리마트가 있었는데 지금 CU로 바뀌었네요. 거기가 이제. 그리고 제 교회 올라오는 곳에 이제 예배 시간 안내표나 뭐 이런 모습들. 그때 우리 창원 생명교회 입구였고요. 그때 교회 안에 강대상 모습이었습니다. 옆에 이렇게 지도가 있기도 했었고, 이제 뒤에 책꽂이고 있는 자리는 그때 찬양집들이 좀 있었고요. 이제 밖에서 바라봤던 교회 모습들. 그때는 우리 1층에 장충동 족발이라고 족발집이 있었는데, 1층은 몇 번 바뀌었죠, 이제. 그리고 2008년 8월 24일 날 그 예배 드릴 때 원어민 교사인데 AM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그런 AM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콜린 자매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콜린이라고 이제 자매님이 계셨고요. 그 당시 이제 모습들 창생명교회 안에 좀 지점을 좀 정리하고 했던 거. 그리고 그때 우리가 주부형님 이제 띄엄띄엄이긴 해도 주부형님이 나오셔서 최은곤 목사님이 한번 거기 놀러 가자 아무튼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이었는지 언제였는지 아무튼 그 밭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그래서 그 밭에서 이제 앉아서 뭐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고 그때 이제 할머니도 계셨고 그때. 이제 교회 막 청소하고 하면서 조금씩 교회가 바뀌는 이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앞에 지저분한 거 다 떼내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이제. 근데 지금 모습과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이제 밖에도 지도도 붙이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보는 모습들.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안에 싹 정리하고 또 이렇게 감사 이렇게 황금암이나 뒤에 또 정리한 모습들 있었습니다. 이제 책꽂이도 이렇게 넣고요. 이제 책도 좀 정리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밖에서 봤던 모습들 앞에 세워져 있는 저 스타렉스가 예전에 우리 교회 차일 겁니다. 아마. 그리고 아마 이거는 2010년인지 9년인지 우리가 풍성한 생명교회에서 전인적 치유 수양회 할 때 아마 같이 간 게 아닌가 아니면 그냥 그 앞을 지나가다가 여기도 두날기를 한다고 해서 사진을 찍었는지 전인적 수양회 할 때 네, 아무튼 그때 모습입니다. 거의 만 10년 전이죠 이제. 예. 예. 그 교회 뒤에 모습들 또 옥상에서 봤던 모습들 때 찍었던 이제 사진들입니다. 그때 항상 우리 교회 앞에 이 감사라는 말을 늘 붙여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게 정말 우리 믿음 안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많이 나눴었는데요.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또 다 어디 갔는지 아무튼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바뀌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마지막 이런 모습들 그때는 우리 정수기도 있었는데요. 저 정수기 공부방도 하고 있었죠 저게. 이제 끝입니다. 지난 이런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제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양산셀에서요 셀 가족 특송 있겠습니다.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진다. 우리가 다섯 번의 시간에 걸쳐서 갈라디아 말씀을 읽어 나왔는데요. 우리가 의로운 것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지려면 정말 그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지려면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그의 의로 여겨집니다 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도 몇 주간에 걸쳐서 큰 주제 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오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 안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보게 될 내용은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주보에도 보시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메지 마십시오. 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율법 전체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직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누가 여러분을 가로막아서 진리를 따르지 못하게 하였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적은 누룩이 반죽 전체를 부풀게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다른 생각을 조금도 품지 않으리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확신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교란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아직도 박해를 받겠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의 거리낌은 없어졌을 것입니다. 할례를 가지고 여러분을 선동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자기의 그 지체를 잘라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성령 안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그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준 것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자유,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보내드렸었는데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게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먼저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몇 주간에 걸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하여 말씀도 듣고 나누고 우리가 배우고 또 생각하시겠지만 먼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내가 알아왔고 깨달아왔던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들을 통하여 이제 앞으로 점점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삶에 분명 성경적인 사도적인 복음의 변화와 역사들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믿어왔던, 내가 살아왔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이번 주간 가장 은혜를 받고 왔을 것 같은 두 분, 우리 박지혜 어린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뭡니까? 이 오래 고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것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래 고민하면 목사님이 원하는 정답을 여러분이 고민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다 답입니다. 소망세리더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게 뭐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아, 그 표현은 조금 바꾸면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뭐 세워진다거나 확장된다거나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표현입니다. 그 충분히 좋은 답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지혜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어우,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많은 나눔들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아주 큰 헌금을 우리가 드렸죠.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하늘 은행에 저축하신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100배, 1000배로 갚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 나누어야 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으뜸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 안에 그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또 다른 분요. 목사님이 자유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저도 어떤 것에 이런 종살이 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그 성령 안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 예,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유함. 예, 좋습니다. 그래, 맞아, 우수라.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을 가까이 한다. 그렇죠.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게 도대체 뭐겠습니까? 하나의 말씀이죠. 예. 예. 정말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또 우리 지혜는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 예, 맞습니다. 전도의 뜻이 뭐라고 했죠, 내가? 전도의 뜻이 뭐라고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예수님 말씀을 가지고 뭘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 우리 교회가 말하고 있는 전도의 뜻은 그게 아니죠. 그게 틀렸다는 뜻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도의 뜻은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전도 뜻이 뭐죠? 나와 같이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전도라고 했죠. 우리가 이거 양육반하고 제자훈련할 때 했던 내용입니다. 나와 같이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자, 우리 지혜가 전도라고 했으니까 전도 뜻이 뭐라고요? 나와 같이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전도입니다. 예, 물론 복음이죠, 당연히. 근데 이 전도에 대한 생각과 마인드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 지혜, 전도가 뭐라고요? 나와 같이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우리 교회와 그 전도 아닙니다. 기독교 종교인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교회 오라고 말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면 그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죠. 근데 그러려면 먼저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겠죠. 내가 예수님을 안 만났는데 어떻게 전도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나와 같이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으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예. 나와 같이 복음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교회 오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은 뭔가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그건 전도죠. 그래서 정말 전도하게 되면 많은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왜?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일하실 거기 때문에 기도 물어보는 것이죠. 그 전도입니다. 자, 우리 사모님,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살아가시는 것인데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틀리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말은 맞는 답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해방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다면 먼저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인가를 알아야겠죠. 로마서 8장 2절은 얘기합니다.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아멘. 죄에서 해방을, 죽음에서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는 죄를 짓지 않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해방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굳이 법 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냐면 여기서 어떤 사람도 자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법을 정하면 우리는 다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요, 우리가 운전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오른쪽이죠. 네, 오른손 쪽에 있는 차선으로 우리가 가고 오지 않습니까? 호주에서 그렇게 운전하시면 죽습니다. 호주는 왼손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들도 반대편에 있겠죠. 근데 호주, 일본, 영국 이런 나라들이 다 왼손쪽 방향이 가는 쪽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경험을 했었습니다. 제가 대학교에 앉아있는데요. 한 일본 사람이 무전여행으로 여기 왔다고 영어를 막 하는 겁니다, 이제.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앉은 친구들 중에서 그나마 영어가 좀 되니까 이 친구한테 얘기하면서 자기는 법대를 못 갔는데 일본에서는 법대가 최고랍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법대로 나를 좀 이렇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느냐. 그럼 내가 너하고 같이 가줄게. 같이 갔습니다. 걸어가고 있는데요. 앞에서 교내 버스, 아시죠? 큰 버스. 학교가 크니까 학교 안에 버스가 도는 겁니다. 이제 순환 버스가. 버스가 오니까 이 친구와 내가 피할 거 아닙니까? 버스를. 근데 그와 내가 피한 방향이 달랐습니다. 나는 어디로 피했을까요? 왼쪽. 왼쪽으로요? 오른쪽에 차가 오니까. 네. 아까 오른쪽으로 피하나?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버스가 오면 나는 오른쪽으로 피하죠. 네, 오른쪽. 차가 올 때 항상 오른쪽이 인도잖아요. 우리한테는 네, 인도. 그 친구 어디를 피했을까요? 왼쪽. 일본에서 항상 왼쪽 편이 인도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그 모습을 보면서도 아 이게 다르구나 그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마 20살인지 하여튼 상당히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게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와 죽음이 나의 인생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뿌리채 뽑아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할례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할례 받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여러분은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할례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쯤 되면 할례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 그렇겠지요. 그런데요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아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모두 다 지켜야 될 약속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할례가. 그런데 이 할례가 잘못됐을까요?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일 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나타나셨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하는 답이 아마 있을 텐데요. 왜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하나님 나타나셨을까요? 왜 99세일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눈동자를 보면 생각하는 게 보입니다. 박지혜 생각해야 돼. 생각하라는 말은 인상을 쓰라는 뜻이 아니고 생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왜 하필 99세 때 나타나셨을까요? 무엇 때문이죠? 네? 무엇 때문일까요? 왜 하필 99세 때 나타나셨겠습니까? 자, 내년은 몇 년도입니까? 2018년이죠. 예. 99세의 내년은 뭡니까? 100세죠. 100세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을 낳았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시면서 그와 약속하는 것입니다. 아까 17장 10절에 뭐라고 했죠? 너의 자손이 나와 맺을 약속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단 말입니다. 99년 동안 없었으면 이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내가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과 이 약속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99년 동안 아브라함에겐 아들이 없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99이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은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냐면 순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실 내용이 무엇이냐면 흠없음, 이걸 다른 말로 거룩함, 이걸 다른 말로 성결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성결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가르치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부터 말씀하실 내용이 뭐냐면 몸소 언약을 세우실 어떤 것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순종이 할례이고요, 거룩함이 할례이고요, 몸소 세우는 언약이 할례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세우고 약속한다. 할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멘.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한 민족입니까? 여러 민족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쉽게 말하면 단일 민족입니까? 여러 민족입니까? 이스라엘요. 아, 이걸 어려워하십니까? 이스라엘은 단일 민족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들이 있기도 전 아브람에게 약속할 때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하고만 맺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될 우리까지 포함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혈통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가리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으니 혈통적 아버지가 아니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아멘. 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아브람의 뜻은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뜻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이름은 중요합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내가 너와 세우는 언약은 나와 너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어떻게 해요? 대대로 세우는 어떤 언약? 영원한 언약이다. 할례라고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할례입니다. 할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도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사는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모두 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영원한 소유, 이 언약에 의하여 2000년 뒤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살았던, 그 땅에 2000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을 쫓아내고 국가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소유 언약에 의하여 세상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내가 이 땅에 200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의 신이 나의 조상과 4000년 전에 약속을 맺어서 이 땅을 놔준다고 했으니 너 나가라 이겁니다. 지금 그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우리 조상은 이 땅에서 2000년 동안 살았다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4000년 전에 우리는 약속을 했다 얘기죠. 이게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정치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아랍 사람들의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2000년 살았으면 내 건 겁니다. 근데 오늘날 힘이 있다고 날 쫓아낸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4000년 전에 우리는 약속했어. 지금 이 얘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약속의 장면이 얼마나 세계 역사를 뒤바꿀 만큼 중요한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너는 나와 세운 언약을 잘 지켜야 하고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잘 지켜야 한다.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너와 내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 세우는 나의 언약 곧 너희가 모두 지켜야 할 언약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세우는 뭐라고요? 언약의 표. 언약의 표다.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할례가 언약인데 언약인데요. 근데 아주 엄격하게 들어갔을 때 할례가 언약입니까? 언약의 표입니까? 언약의 표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언약이 나에게 이제 작동하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할례를 하라가 언약입니까?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 아브라함이 맺었던 이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까?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죠. 할례가 잘못됐습니까? 아니죠. 할례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약속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약속의 증거이니까 할례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례에 대해서 문제 삼았을까? 우리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뒤에 말씀을 좀 더 읽어보면요.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 지 여드레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아기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8일 만에 할례를 줍니다. 너희의 집에서 태어난 종들과 너희가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비록 너희의 자손은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집에서 태어난 종과 외국인에게서 돈을 주고 사온 종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하여야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언약은 뭡니까? 그 언약의 표는 할례입니다. 아멘. 언약의 표는 할례인데 언약은 뭐였습니까? 언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 뭐였습니까? 언약이 뭐였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 내가 너를 복주고 번성하게 하겠다. 예. 뭐 그렇죠. 그 말씀이죠. 한마디로 할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일 뿐만 아니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반열에 들어오게 되는 모든 자손들이 받게 되는 언약이 뭐냐면 복입니다. 아멘.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복입니다. 이 복이 어디에 언급되냐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복주며 가르사대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며 다스리라. 그 복입니다. 그 복을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며 주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크게 번성하며 여러 민족이 나오며 여러 왕들도 나오며 여운이 소유하게 되며 이 땅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이 겨우 가나안 땅에 제한되겠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를 통하여 받게 되는 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복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에게, 너의 후손에게 구체적으로 축복하겠다, 쏟아 부어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 영원하게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얼마나 나라가 강력하고 힘이 세야 그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강력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아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강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죠? 1, 2차 세계대전 때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세계에 흩어져 있었고 얼마나 그랬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가 세계 역사를 바꾸어 온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에 황금들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이스라엘. 솔로몬 때 나오죠? 전 세계의 부유함이 어디로 모였을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면 그 나라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습니다. 저 작은 나라에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 것입니다. 2017년인데요, 지금이 70년에 로마가 드디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드디어 로마가.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훨씬 더 전에 점령하고 있긴 했지만 그 거대한 제국도 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주 묘한 관계 가 계속 유지되다가 드디어 70년에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건 어쩌면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무너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어떻게 됐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그 어마어마한 모든 부가 로마로 이제 가게 되죠. 그때부터 드디어 로마가 부유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고 지금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이걸 만드셨을까라고 하는 콜로세움. 유대인들로부터 가져왔던 그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그리고 유대인 노예들을 통하여 콜로세움을 세웁니다. 로마가 부유해지고 강성해지는 그 발판에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들에게 이어집니다. 끝납니까? 그 로마를 통해 복음이 전 세계로도 퍼지게 되죠. 하나님의 부의 축복이 세계 역사 흐름 가운데 움직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이들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가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의 흐름을 보시면 그냥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의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요. 문제는 그들이 정말 부유해지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조차도 멸망당했던 것처럼 그들이 부유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새롭게 세워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는 다시 옮겨집니다. 그렇게 세계는 지금까지 정복되고 다스려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이 영원한 소유됨은 세상 멸망할 그날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가 과연 누구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할례로 언약의 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대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자, 묻습니다.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할 때는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것입니까? 여러 민족에게 하신 것입니까? 여러 민족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잘못된 선민사상과 잘못된 율법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율법주의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표였던 할례가 이제는 유대인의 상징일 뿐입니다. 할례를 안 받으면 이방인,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 그뿐입니다. 언약은 사라지고 표만 남았는데 그 표의 역할이 뭐냐면 민족을 구별하는 표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이 누구든지 믿음으로 들어오면 전부 다 은혜 받는 것입니다. 전부 다 복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제 그 시대의 할례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증거일 뿐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왜곡되고 비뚤어지고 잘못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판했던 할례는 왜곡되고 비뚤어진 그들의 신앙과 종교생활의 믿음이었습니다.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요. 아멘. 그 믿음의 본질이 뭐죠? 복. 생육하여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신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례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것과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완전하게 회복하신 율법의 완성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같죠. 그런데 다시 할례 또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거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아멘. 당신이 유대인에서 할례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당신이 이방인이어서 할례를 받지 않아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은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 계명은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갈라디아 6장 15절도 나옵니다.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거듭남으로 이루어지죠. 이 시대에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거듭나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게 계명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이루라는 것이죠. 그게 이 시대의 계명입니다. 아멘. 구원을 나누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시대의 계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할례를 받거나 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뭐라고 부를까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여러 민족이라고 했는데요. 미국 사람이라도, 일본 사람이라도, 중국 사람이라도, 인도네시아 사람이라도, 말레이시아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면 우리는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으면 그도 그리스도인이고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아시죠? 고문에서 풀려났을 때 그를 고문했던 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남들과 다르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답이 그것이었죠. 예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각 나라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까? 당신은 미국 사람도 형제고 당신은 인도 사람도 형제고 브라질 사람도 형제고 어떻게 당신 이렇게 가족이 많습니까? 어떻게 목사님은 가족이 이렇게 글로벌합니까? 그때 답이 그것이었죠. 당신도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자유함, 사도 바울이 말했던 바로 그 자유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니면 신종율법인 기독교 종교 아래 갇혀 계십니까? 종교인으로 머물게 되면 사도 바울의 그 신랄한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껍데기뿐이거든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할례 받거나 안 받거나 그 아무 관계 없습니다. 상관없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저는 창원 생명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